우리나라가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 조약들인 공업도안의 국제 등록을 위한 1999년 제네바 협약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조약 가입 문건들이 수탁자인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 총국장에게 주체 105 2016년 6월 13일 제출됐습니다.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의 조약 가입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입 문건들은 가입 신청 후 3개월 후인 2016년 9월 13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